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지금 1분 늦었네요. 지금 어떻게 방송이 잘 나옵니까? 실험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잘 나오는지. 매번 말이죠. 제가 일단 여기다가 타이프를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 말이죠. 정말 올해는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많이 받고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전에 말이에요. 광고가 대박 내세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뭐 대박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는 않지만 신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긴 하더라도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적당한 이기심이 좀 생기잖아요. 세상에 그 편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들과 뭐꼭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싶어. 그래도 나는 좀 건강도 좀 하고 싶고.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요즘에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결핍들이 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건데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면 그게 뭐냐,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는 그 아이의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그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먹을 복은 주어진다. 뭐 이런 어르신들의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신혼부부가 뭐 남자들이 그 뭐라 그래요? 정관 수술도 뭐 하고 뭐 그런데요. 뭐그 심각하죠. 뭐 무슨 3포, 5포, 뭐 7포, 9포, N포 세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뭔가 어마어마한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결핍이 여러 가지 그뭐 환경적인 문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만큼 시키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이도 낳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도 사실은 가치 문제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결핍 같은 것들도 보이고 이런 때에 그런 결핍도 좀 없이 정신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 문제가 돼지지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기심에, 그게 이유일지 모르지만, 이기심의 발로가 이유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굉장히 가난한, 남아시아의 어떤, 뭐, 빈민촌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말이죠. 또,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한 나라에서 사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삶을 억지로 사실 거는 없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니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윤택하게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랑의 교회가 그 공공 도로를 그 함부로 점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서초 구청장 그 사람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서초구청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법원에서 이제 그거 안 된다 그랬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영적 배수진을 치겠다.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럴 때좀 물러나십시다 이런 말을 오정현 목사에게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제 거절을 하고 그것은 정말 그다 포기하고 다 죽자는 얘기다. 이러면서 이런 죄 거절을 하고 영적 배수진을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영적 배수진을 친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대요.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게 되게 그렇다네요. 재판이 판사가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내린 그 판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린 판결이 옳잖아요. 옳으니까 그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판사가 바뀌지 않는 한그 판결을 다시 번복하지는 않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형사적인 범죄인데 그 증거가 잘못 제시가 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증언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데 나중에 법정에서도 자기가 뭐 그런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한 것을 취조 과정에서 말을 한 것을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에서도 수용을 하고 하면 증언도 뭐 증언만 가지고도 또 이렇게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진범이 잡혀서 뒤집힐 수 있고 뭐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판사가 바뀌지 않는 한 뒤집어지지 않는답니다. 그게 보통 그런 예인데. 항소를 해도 바꿔지지 않겠지요. 아무래도 그뭐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이미 기사를 보셨을 테니까 뭐 그래 보여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래 보여요. 이건 뭐 무단 점용이고 그렇게 할수 있으려면 뭐 수도라든가 수도 파이프 아니면 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로 그 사랑의 교회 이외의 모든 서초 주민들이, 서초구 주민들이, 특별한 허락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익시설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것이 뒤집혀질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설계도를 보니까, 단이라고 하는 거, 거기가 포함이 되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허물어야 하는데, 그 빌딩은 기둥을 박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레고 있잖아요. 이렇게 블록 쌓듯이 뭐 이렇게 쌓아 올린 거랍니다. 기둥 없이 기둥을 박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허물면 전체가 무너질 우려도 있답니다. 그게. 그리고 또 그게 말이에요. 그 단을 없애버리면 아무래도 그 뒤에 모든 구조물들도 다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들이 허무는 데만 400억 정도 든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그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허물지 않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래나 아무튼 지방자치단체 서초구청이 서초구가 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되든지 그 부동산을 도네이션하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아주 그 극단의 싸움이 벌어질 것 같고 이 일은 이번에 이제 국정농단을 비롯해서 다수 시민들의 그 의견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어서 이전만 해도 이제 교회에 포진하고 있었던 여러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말이에요.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렵지 않는가. 지금 법원 같은 데서도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어오셨나요? 지금 스트리밍이 대기 중이에요? 아, 나오는군요. 다행입니다. 이게 나오면 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터넷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그 서비스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돌아와 주셨네요. 저게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사진이 없는 예주황 우리 막내가 페이지 다시 로드해도 그러세요라고 찍었네요. 저희 막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해왔지만 전 오래전서부터 비판을 가했고 말이죠. 한국 기독교계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총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랑의 교회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이 문제 하나에 그러면 해결점을 어떻게 모색을 하고 또 제시를 할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문제가 사랑의 교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교회 불법 건축에 관한 문제가 사랑의 교회의 불법 건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단톡방에서 김사만 목사의 비자금이 무려 얼마예요? 수백억이라고요? 800억?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그 교회 교인이 명예훼손인가로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 얘기는 김사만 목사가 그 수백억의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것을 전행했느냐, 그거를 횡령했느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무튼지 교인들 모르게 수백억을 조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 교회 교인들만의 책임이냐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신자 누리들이 지체가 되니까 타 교회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우리 지체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도 그것이 사랑의 교회의 불법 건축물, 즉 불법적인 도로 점용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하느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내 문제로 볼 것이냐, 유기적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내가 지체된 그 교회의 문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개혁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시라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개혁과 개혁주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제목을 다르냐면 누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한 사람 이름이 제가 잘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입에 올리기를 다른 사람 말을 입에 올리기를 원하지 않는데 비판거리가 없으면 말이죠. 김성수 목사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파를 했고 그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고 동조를 했던 수많은 목사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 그를 불러갖고 그래서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고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해서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개혁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이 방송에서 드렸는데, 뭐, 종교개혁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아니, 세세하게 저는 다 몰라요, 사실. 다 모르는데, 워낙 그 세계에 큰그 말이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 세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기독교 신앙의 모두를 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 그 은혜 속에 사랑이 있죠. 목사님이 늘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의 사랑이 당연히 포함되고 있겠죠? 라고 말씀하시면,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분명히 은혜와 사랑이 두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다른 컨셉으로 해서, 충분히 사용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빠지고 뭐 긍휼도 빠지고 말이죠. 위로도 빠지고 뭐 빠졌다는 거죠.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모두는 아니에요. 우리 신자 삶에. 그런데 아무튼 그 종교 개혁을 부르짖을 때그세 가지를 주창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걸 reformation이라고 한다는 거죠.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작은 자교회에 김너 목사님이 조인을 하셔가지고 글도 가끔씩 올려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칼빈주의자시면서도 칼빈주의자 가운데서도 조금 더, 칼빈주의에, 더 신뢰를 주시는 그런 분 같아요. 그렇게, 당신의 말 표현을 빌면. 그런데 아무튼 이와 같이 칼빈을 적극, 따르고 말이죠. 그때 주창했던 그와 같은 신학과 신앙 노선을 견제하는, 주의 있잖아요. 그런 걸 개혁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2000, 이 현대를 2016년에 그 전이겠죠. 몇년 전부터 그렇게 한국 기독교계에서 개혁주의, 개혁주의, 개혁주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이죠.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걸 통해 봐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혁주의가 개혁과는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개혁주의와 개혁 이렇게 한 겁니다. 아이고, 유튜브 업데이트 하고 나니까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면 됩니다. 아, 이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적은 다르죠. 그렇죠? 권위와 권위적은 다릅니다. 권위적인 사람들이 대개가 권위가 잘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 대개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안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거나, 뭐, 남을 압도할 만한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포지션이 그 자리에, 그 포지션이, 남을, 강제 혹은 리드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거나, 그렇죠. 그럼 모르는데,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지션 정도 가지고는 또안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권위적인 사람들이 대개가 권위가 잘 따라붙지 않아요. 권위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노력을 해서 얻는 거. 그런데, 권위적인 사람은 내가 권위 있다고 남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심지어, 강제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게끔 하는 게 권위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권위는 그 적어도 안을 어떤 그 존중을 표하는 존중이 함께 따라가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냥 힘에 굴복하는 건 절대로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힘에 의해서 나에게 굴복당하는 건 나를 내가 그에게 그냥 위세를 부리는 것뿐이지 그가 나를 존중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적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포지셔널 리더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포지션이 있어서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널 리더. 리더 중에 가장 아래 단계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사실은 눈꼽만 치도 그를 그의 리드에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다만 그가 리더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은 원치 않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래 단계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아빠의 포지션이 있어서 따르라라고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권위를 내세울 때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권위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빠가 되시는 분들,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말이죠.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부부간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식간도 그렇고 또 공동체 간에 우리 이웃들, 형제들하고도 그렇고 한국은 더더욱 심하단 말이에요. 남북 이렇게 갈라졌죠. 또 남한 내에서 동서로 또 갈라졌죠. 뭔가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이념과 사상을 보면 그 모양도 사실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무슨 이념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반공 이념인지도 확실치도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종북 이데올로기가 정말 반공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념이나 사상의 모양도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한에서는 동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혼율이 미국을 이미 넘어섰고 이것도 아픔이잖아요. 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위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개혁과 개혁주의, 개혁적이란 말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은 그 쉽게 말씀을 드려서 포도주 부대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는 게 개혁이지 뭐 요거 좀 뜯어고치고 저걸 좀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주창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칼빈의 시각으로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칼빈의 시각대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 이건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이고, 개혁주의 신학에 따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과 개혁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그 모든 악의 뿌리들을 끊어내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주의하고는 다르죠. 개혁적인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가야 한다. 물리적인 이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교회를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거를 조직체로서의 그러니까 유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그 WCC가 주창하는 거, Invisible Church, 그죠? 그들이 지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기철의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주적 교회가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 그게 조직으로서의 교회란 말이에요. 지역교회, 지방교회가 아닌 지역교회, 그렇죠? 록골 철치라고 하는 거, 계시록의 일곱 교회 같은 그런 지역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완전히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무슨 영만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해요? 지금 교회는 세상이니까. 이번에 보니까 한교총이 만들어졌어요. 한기총이 있다가 한기총에서 뭐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갈라졌어요. 그래서 한교연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한교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교연에 있는 교단들과 한기총에 있는 교단들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한교총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한교연과 한기총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다 나서서 한 것은 아니어서 지금 이런 그 모임이 3개가 현재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기총 이전에 있었던 한기총이 있고 그다음에 한교연이 있고 그다음에 한교총이 새로 생겼는데 이렇게 난립이 돼 있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큰 집단 속에 속해져 있는 교단들과 또그 교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교회들이, 저는 이집트라고 보는 거예요. 이집트. 그래서 나오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그 안에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한 모습의 교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나쁜 일이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퀘션 마크를 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가 왜 그렇게 악한 모습을 띠고 있는 그 교단과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에 소속되어 있는, 그렇죠? 그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정말 개혁적이라면 그걸 왜못 버리죠? 못 버리는 이유는 일단 버리게 되면 자신의 목사직을 아무데서도 증명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당신 목사요 그러면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두 군데에서 저를 목사로 증명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ECA라는 친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종의 교회들의 친목단체, 교단이 아니에요. 교단이 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단은 영어로 디나미네이션인데 이건 디나미네이션이 아니라 그냥 Church Alliances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이름이 Evangelical Church Alliances. 그래서 ECA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냥 여기서 목사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미국 남침례교하고 관련이 있는 6개 세미나리 중에서 한 군데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제가 거기서 받았어요. 거기서 받고 흔히 말하는 초교파 교회를 시작을 했던 거죠. 초교파, 거기는 그야말로 어느 교단 신학을 가졌느냐를 따져 묻지 않고, 그리고 신학교 배경도 대개 그 과정 중에 3분의 2 정도만 이수를 한 상태면 뭐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둔 교회와 목사들의 어떤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서로 강제하지 않고 하는 교단 성격이 없는 연합체입니다. 회비가 있기는 해요. 연회비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는 데서 제가 일단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초교파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초교파 그러지만 초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모든 그 교단 모든 신학을 아우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interdenominational church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초 그러면 그걸 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초교파는 교파를 넘는 건데 inter 교파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inter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러면 international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길이 고속도로가 주에서 주를 넘어가는 긴 고속도로가 있어요. 남북은 홀수로 돼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돼 있는 거는 5번으로 시작하고, 그 옆에 15번, 그 옆에 25번, 그 옆에 35번. 남북으로 돼 있는 거 홀수로 돼 있고, 동서로 돼 있는 거맨 밑에부터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동서로 돼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도 그 신호 표시가 그렇게 되는데, 로마 병정의 방패 같은 모양으로 된그 사인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색깔, 그런 모양으로. 그걸 뭐라 그러더라?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그래요.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주와 주를 넘어가는 거죠. 그게 저도 인터디나미네이셔널 철치야. 초교파 그런 거보다 인터디나미네이셔널 철치.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 교파들을 배척하거나 그 교파들의 신학을 수용하지 않거나 뭐, 또 다른 신학이 있어서, 그것들과 대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것들을 아우르고 그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만, 어느 한, 교단에 매이기를 원치 않아서 이렇게 독립교회로 하는 거고, 그리고, 신조는 메이저 스트림,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것은 다 같아요. 어느 교단과도.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신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랑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큰 몇 가지의 중요 신조만 빼고, 그러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터디나미네이션을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출신이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배운 도둑질이라고 다른 사람처럼 한국에서 뭐 총신대학교 나왔는데 여기서 또 백티스트 막그 침례교 신학도 뭐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한게 저는 아니니까 딱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배운 대로 말하겠지 싶어서 그냥 거기로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나와버렸죠.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니까 당신이 목사야!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말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말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체주의 모습이 한국에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심할 듯한데 나와버리면 자신의 목사직을 증명해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는 위축감이 들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이제 못 나오지 싶은데, 설사 그런 용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나옵니다.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해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말이 쉽게 믿겨지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몸짓들을 잘 발견할 수 없더라. 예를 들면 뭐 총신이다 그러면 총신 목사다 그러면 총신 출신 목사다 그러면 합동 측의 문제점들을 대놓고 그 높으신 양반들하고 대적해서 비판하는 일들을 하지 않더라. 한 번도 못 봤더라. 한 번의 예도 못 봤고 단한 명의 목사도 못 봤다라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기독교가 이 정도 비판을 하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목사는 보지 못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그 작금의 괴를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여러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괴들도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저는 성이 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탐욕, 자기의 어떤 종교적 그 욕심 이런 것들이 혹시 교단 탈퇴로 인해서 채울 수 없을까 봐, 그렇죠? 이룰 수 없을까 봐, 자기의 종교적 양망을 성취하지 못할까 봐. 지금 뭐 한국 내는 분명히 그럴 거고요. 어디 가서 자리도 얻지 못할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민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은 그렇거든요. 평균 목사 수명이 3년이에요. 3년. 3년 만에 자이든 타이든 그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자의를 떠난 경우는 대개가 좀큰 교회로 자기가 여기저기 이제 말이죠. 지금 현재 있는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조금 더큰 교회로 옮겨가는데 성공한 케이스고요. 그 케이스는 뭐 0.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대개 좌천이나 그야말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거든요. 일자리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없이 교단 나오고 나면 교단에 그래도 적을 두고 있어야 선배고 후배고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뭐 어떻게든지 살아날 구멍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찾아보고 할 수가 있는데 교단을 나오고 나면 모든 그런 인맥들을 좀 정리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서 개혁주의 뭐그 신학을 해요 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그렇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개혁주의 노선으로 신학 노선을 가지고 성경을 파헤쳐서 깊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신자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더라. 어려움에 봉착하더라. 그래서 저에게 누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죽은 사람 말해서 좀안 됐긴 한데 제가 그 친구를 좀 알고 그랬으니까 뭐그 친구 아는 사람들은 워낙 많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저도 뭐 함께 뭐 신학 공부도 했고 또뭐 집도 방문을 하고 그랬었으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이제 뭐 이걸 그 친구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말을 하면 저에게 목사님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사사기 강의였나 뭘 들어봐 달라고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그 꼴통 우익 목사들이 하는 똑같은 말을 그도 했더라라는 거죠.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김사만 목사라든가 아니면 뭐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찬수나 유기성 이런 사람들이 한그말 있잖아요. 똑같은 발언을 했거든요.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 신자는 사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촛불 들고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사사기 강의를 할 때. 그 사사기 강의가 몇 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사기 강의를 특정해서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그거를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가 이전에 학생 운동을 하고, 서대문 구치소에 갇히고, 뭐 이러한 이력이 있는데, 386세대가 아주 정반대의 극도의 변질된 모습을 보였듯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개혁을 부르짖었던 그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모순과 왜곡에 외면을 하고 성경의 삶을 파묻어야 한다 라는 거죠. 이건 정말 아무리 그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ABC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는 거죠. 기본을. 신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을 긋고, 우리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 얘기를 좀 했어요. 정치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뭐, 내치외치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뭐, 내치와 외치를 나눠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치와 외치 나누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F-35 비행기를 수입을 하는 것이 외치가 되겠냐 내치가 되겠냐 라는 거죠. 누가 결정을 해요? 미국수 사오는 건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뭐 국제 간에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경제적인 것을 문제를 가지고 뭐 체결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사실 많은 경우 이걸 갖다가 한국에 예를 들어서 여러 부가 있을 텐데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획재정부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그 관련 부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 산하 기관들도 있을 거고 이런 그 사람들이 다 의논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외교 통상부하고도 또 의논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럴 텐데 외치와 내치를 똑 잘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못 나누잖아요. 암을 고칠 때도 8개 과 그 닥터들이 전문의들이 그 서로 그 미팅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암 환자를 치료할 때도 8개 과 다른 전공을 하신 의사들이 그래야 한다는데 암 환자 하나 고치는데도 그런데 나라 일이 그렇게 똑똑 부러지듯이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살림살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살려내 갈 때에 빌립보서 말씀대로 즉 성화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이뤄내 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실천해 내 갈 때에 교회 내로 그 삶에 우리 동선을 바운더리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즉 우리의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르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교회와 가정으로 국한시켜서 그렇게 금을 거놓고 바운더리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내 삶의 동선을 그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가능하지 않아요. 억울하면 구청에 가서 따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구청에 가서 따지기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용산 참사의 당사자라고 했으면 그때 그냥 교회나 가서 기도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용산참사의 당사자가 우리 비밀이잖아. 작은 자교회의 회원이셨다고 하면, 우리 형제라고 하면, 우리들이, 아, 그건 세상 일이니까, 그럴 때 나는 당신에게 동조해 줄수 없어. 나는 교회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살 거야. 성경이나 읽고 그렇게 살 거야. 그 삶은,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삶이니까, 세큘러 라이프니까, 그건 따로 구분해야 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살아. 내가 위로는 해줄게. 라고 하면서, 왜곡되고 불의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신자로서의 어떤 몸짓을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내치외치처럼 딱 금을 긋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우리가 투표를 하고 살잖아요. 왜 투표를 해야 하지 말지, 그러면? 그와 같은 일도 하지 말죠. 그렇게 금을 긁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수고 잘못이죠? 아,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가 신념에 차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게 그의 신앙인 것 같고, 아무리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 단어를 잘 풀이해 가면서, 기가 막히게 감동적이고 이해가 쏙쏙되는 설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성경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가졌던 성경 교사인 서기관이나 유대인 가운데 엘리트인 바리새인이나 니고데모 같은 그 랍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들은 주의 뜻을 몰랐잖아요.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자기들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박식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김성수 목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좀안 됐지만, 아무튼 그가 그러한 그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한나를 한번 보시자고, 한나.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를 제가 잠깐 볼게요. 아, 이게 인터넷으로 찾는 게더 좋겠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 못 낳는다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긴 했어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아들 못 낳는다고 그랬던 남편의 또 다른 애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마음이 많이 괴로웠었는데, 한나가 아들을 낳기를 빌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기사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낳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보편화,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기록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경우는 대개 잘못된 일반화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한나의 아들을 원했던 그 기도는 사실 아들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아들을 원했던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을 원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일반화 작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수도 없는 기록들, 여러분들의 그, 육신적인 기륭 화복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안타까운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오늘 또 악역을 담당해야 되겠다. 악역을 하나 담당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를 드리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보기도. 중보는 그 잠깐만 사무엘상 요거 하기 전에 그럼 중보를 잠깐 보면 중보를 보면 여러분 그아 제가 지금 단어를 여기서 못 찾겠네요. 중보를 보면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하시지 않나요? 중보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여러분들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지금 중보자로 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데 우리가 또 중보한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느 중보를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런 중보자는 미디에이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보는 미디에이션이에요. 이 중보라는 걸 도대체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죠.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왔나? 디모데 후서에 나왔나? 어디에도 나왔나?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이런 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 나왔나요? 디모데 후서에 나왔나? 아무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도고라는 말 되게 어려운데 그 도고가 중보라는 말이거든요. 중보. 그런데 어느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거를 intercession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좀또 다르게 번역을 해놓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intercession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도 여전히 저는 흡족한 번역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무튼지 이런 걸 가지고 미국에 무슨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를 굉장히 다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보다 어떤 특별한 영적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그 intercession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피터 와그너가.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를 것을 주문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적, 권세를 갖고, 사도적 일하심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 우회주가 올클라마 그 우회주가 캔사스인데, 캔사스에가 그와 같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 신비주의자의 일종의 본고재요. 본고재라기보다 원조의 원조, 여기가. 캔자스가.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 모일 때 거기서도 잘 모이고, 거기에 베델 신학교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량 양산해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막 거기서 뭐 모이고 할때막그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뭔가를 배워갖고 와서 자기도 또 그와 같이 어떤 그, 천상에 올라가는 경험들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말이죠. 영계에 진입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능력을 보이냐면 막 예언의 능력을 막 보이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남들의 중보보다 또 다른 면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 신학대로 자기의 그 하수인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중보 사역이라는 걸 교회에 흩뿌려 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잘못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잘못이에요. 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하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신과 같은 중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정도로 그쳐야 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늘을 작동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어떤 일이 성취될 것이다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흡사 내가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함으로 남을 살려낼 수 있는 것 같은 하늘의 구속 사역이 나의 어떤 그 특정한 일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보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악역을 원래 악역이니까 악역을 또그 맡아서 자처해서 해보면 여기 달라스에 있었던 전도사 가운데서 찬양사역자가 있는데 여기에 그때만 해도 뭐그 전도사가 있었을 때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만났고 따로 밥을 먹어본 적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그 교회가 여기서 커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초청해서 지난번에 한 2, 3년 전인가 3, 4년 전에 와서 노래도 한번 부르고 왔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에 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딸이 셋인데 둘째 딸이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딸인데 이 어린애가 뭐그 평생 낫지 않는 뭐 불치병에 가까운 어떤 병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뭐세달 만인가 아무튼 뭐 이러저러저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뭐 자기가 정직한 그 중보 기도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보 기도를 들어갔으며 놀랍게도 애가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을 깼으며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그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1시간 얼마짜리 거의 2시간에 가까운 걸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아이가 두 손을 쥐고 그뭐 근육도 다 사라지고 뭐 그랬대요. 의식도 사라졌던 애고 지능도 4살짜리로 떨어졌고 뭐 그랬던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9살짜리인데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막그 통곡하듯 하면서 의식을 깨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IQ 검사를 했는데 4살짜리인데 뭐 얼마 있다 다시 가서 보니까 다시 9살짜리가 됐고 또 걸어 나오는 거 동영상 찍어서 보여주고 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했지만 말뿐이었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또 그걸 일반화 객관화 시키면서 전체 교회에게 확대를 시키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가보면 그 펄펄 뛰면서 찬양하고 했던 애들이 찬양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시간에 찬양팀은 저쪽 가서 수다 떨고 있고 3분의 2 되는 애들이 전화기 꺼내가지고 전화기로 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애들이 뭐 자더라. 교회가 그런 모습이더라. 말로만 신앙이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그랬고, 뭐, 그 다수의 아이들도 그러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읽었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신앙하느냐, 나를 믿느냐, 라고 하는 음성. 정말 이와 같이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신앙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설교라는 걸 제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감동이 되잖아요. 저는 잘 못 전하지만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도 말을 잘하던데. 그리고 사람들이 표정 그 화면을 보니까 대형교회에서 하던 건데 무슨 기도회인데 기도회 14일차 설교자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를 그 교회에서 한 거죠. 그러면서 막 그 관중들 보이는데 다 이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악역을 맡을게요. 여러분. 이 친구는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부모든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도 봐서 알지만 안 잊혀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악마 같은 지배자 놈들이 사람을 한둘 죽인 게 아닌데 세월호 때도 여전히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그랬죠. 근데 그들은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죠? 다른 건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다르다. 아빠는 다르다라는 거죠. 부모는 달라요. 부모 중에서 엄마는 더 다르다라는 거죠. 옛날에 전두환의 그 학정 가운데도 민가의 어머니들은 길가에 벌렁 누워서 나 밟고 지나가라 라고 했거든요. 그게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때 전두환 때 무시무시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했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이명박이처럼 그냥 밥그릇만 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했었는데 그 엄마들은 안 그랬다. 세월호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산 참사 때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그랬으니까 물론 사람 숫자도 적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죽으면 못 잊는 거거든요. 자식은 못 잊는 거예요. 근데 원인도 몰라요. 억울한 건 용산 참사와 똑같았다니까요. 이건 죽음이 달라요. 잊혀질 줄 알았겠죠. 또 지나갈 줄 알았겠죠. 근데 안 지나가지는 거잖아요. 어느 부모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어머니 더 심하다고요. 그러면 자식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이 장종택 전도사만큼 안 그랬어요. 다른 부모는? 다른 부모도 애처롭고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모는 왜 죽이셨냐고요. 왜 이 장종택 전도사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다른 그 부모는 왜 측은지심을 발동하지 않으셔서 그에게도 그와 같이 참믿음이 그냥 성경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더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더라.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어? 삶의 예배더라. 이 사람의 말에 장종택 전도사의 말에 의하면 삶의 예배더라. 라는 걸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자식을 자식이 그와 같은 끔찍한 상황에 있도록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왜 특정인 몇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시더냐라는 거죠. 그렇죠?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의 마지막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잘못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자책했으면 그것으로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일반화하지 말라고요. 그걸 객관화시키지 말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혹여나 나도 내가 그렇게 됐을 경우 나도 그렇다면 내가 살 수 있을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라는 헛된 꿈을 꾸게 하지 말라고요.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가 말했던 정직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 그게 왜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은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송두리째 없애는 거예요. 질문이 들어왔네요. 동료로서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불강력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중보 기도하는 것도 안 되나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과천에 그 우리 박 선생님 있잖아요. 그 박 집사님이죠.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두번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도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하셨고 두 번째 갔을 때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지 않나요? 목사님하고 계속 물어보셨단 말이죠. 여전히 속 시원하지 않았던 거고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교회에 계신데 그분이 그러고 저러고 저렇고 이렇더라. 그리고 그분의 실제 삶은 뭐 놀랍도록 변화가 있더라.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단톡방에 그분 이야기를 또 하셨더라라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 백승환님이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료로서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중보 기도하는 것도 안 되나요?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목사님과 저희들은 작은 자교회 모이면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시라고 형제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한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눈을 뜨고 눈을 바라보고 위로와 감사 등을 전해주는 게더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디모데 후서였나? 디모데 전서였나 모르겠네. 잠깐 성경을 볼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도구로 뭐 하라라고 하는 거, 아이 그것도 제대로 못 전하겠네 지금. 여러분 그 비슷한 말씀 아시죠? 잠깐만, 그러면 제가 요 방법으로 찾아볼게요. 아 디모데 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요거를 영어로 한번 NASB로 볼까요?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도고, 즉, 중보를, petition, 청원이라고 했어요, 청원. 청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NIV를 보면, intercession이라고 해놨네요. intercession은 예수 그리스도의 mediation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중보 개념이 조금 있죠. 그리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도 인터세션이라고 해놨네요. 인터세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어디는 prayers 기도라고 돼 있고 어디는 또뭐 이렇게 저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할수 있어요. 한국말로 다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새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새 번역에는 뭐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 기도.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 요게 제일 맞는 번역 같네요. 현재 중보 기도짠 좀 그래.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일을 뭐를 하라고 하냐면 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어떤 영빨이 발휘될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건 어떤 중보가 되냐면 그건 미디에이션이라는 중보가 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마 영어로는 그게 확실하게 의미가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딱 그분만의 일이어서 그 신학적으로도 미디에이션은 그 일에만 사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미디에이션이라고 안 그러고 인터세션이라고 했나 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중보라는 단어를 쓰니까 지금 다 그걸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에 돌입을 하는 거죠. 기도에 돌입을 해서 내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intercession 아니면 petition으로 번역을 해놨지 mediation으로 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건 입을 열어서 말로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집사님께, 형제님께, 자매님께 임하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제가 그 옥목사 비판할 때암 걸린 사람이 있는데, 권사님이 있는데, 계신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이찬수 목사 설교 비판하면서 옥목사 애를 가지고 왔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했대잖아요. 왜 그러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냐고요? 병원비 대주라고요, 국회의원께서. 그렇잖아요. 그러든가, 근치 진짜 목회자가 전달해줘야 될게 뭐예요? 지금 암 말기인데 죽어 가는데, 그러면 정말 당신 죽음 이 땅에서 이것으로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해줘야 하잖아요. 이걸 눈 뜨고 전해주시라고요. 그리고 눈 뜨고 전해주시고, 당신의 삶은 이것으로 마지막이 아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죠? 살아나되 다른 새로운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몸으로 다시 날 것이다. 그렇죠? 그 새로운 몸은 하늘의 영광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 것이다라는 말을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눈 뜨고 손잡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도 그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항상 보여주셨던 모습이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아도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시어서 불치병도 낫게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기는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낫게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아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가보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그냥 따라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들도 그대로 하는 것뿐이다. 뭐이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시니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 되면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가 있음을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모든 일을 할수 있으심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24절에 가서는 또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냥 툭 쳐서 없애버리면 그만이죠. 입 다물고 안 마시면 그만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늘 뜻이 그 아들의 죽음까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늘 뜻이 임하는 것임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요 진짜 이거 먹기 싫거든요. 난 진짜 먹기 싫어요.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와 동일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믿지 않지? 그런데 마지막 내가 메시지를 전하마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거든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인간적으로는 뭐야? 너희들 봐봐. 인간적으로는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는 거야. 나도 동일하단다. 인간 예수로서는. 근데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죽음으로 마치고 가노라. 날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때가 이르렀다고 하면서 죽으러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버리신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못한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키다님 올려주셨네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의 크미니라. 이것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게 중요하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게 걸려서 그래요. 이때 병낫기가 되게 어떤 특정 의미가 있잖아요, 이들에게. 이거를 제가 한나 말씀을 드리다 연 한나의 아들 낫기도 보편화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런 것들은 샘플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20장인가의 말씀을 읽어드렸다는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표적, 그러니까 기적, 이사 이런 걸다 말을 하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많은 환자 중에서 오직 한 명만 택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수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는 너희들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자봐! 라고 하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6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 5장 16절.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놨냐. 여기에서도 병 고치는 것에 초점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실 그러면 병나는 것 자체가 초점이었으면 그냥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날 것이다. 얼마나 너희들이 아픈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이래야 옳다니까요. 이래야. 그렇잖아요. 병 걸려서 아프고 사고 나서 다쳤고 하는 것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이 가슴 아프단다. 우리가 아들이 그런 꼴을 당했을 때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물며 하나님일까 뭐랴. 여러분들이 질병에 신음하고 그다음에 다쳐서 고통 중에 있는 것 자체를 보기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것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큰 효력을 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잖아요. 16절에. 근데 그 앞절에 그병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덧붙여 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풍병자 기도도 동일한 성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이 쭉 생기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살림살이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서의 장관 삶을, 그다음에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두고 성경을 기록해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 육신적인 삶을 돌보지 마라. 이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심히 사셔서 욕심내듯 살지 말고 말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정도로 산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씩 다르겠지만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저 도끼라는 래퍼처럼 돈 벌어가지고 세계 고급차 8대를 다 긁어모으는 이런 한심한 짓을 저지르는 건 그야말로 정말 무지하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무지하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차한 대쯤 타는데 그저 좋은 차한대 타는 거. 한국에서 외국 차가 좋은 차라고 인식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외국 차가 좋은 차가 아니에요. 외국 차라고 해서 좋은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외국 차 그러면 좀 좋은 차라고 인식이 드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닛산보다는 현대가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닛산도 있고 현대도 있어요. 그런데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닛산보다 현대가 값이 싸질 않아요. 값이 싸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풍습을 그걸 잘 아직 몰라서 그런데 그뭐 외국 차한대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아서 예를 들어서 단돈 100불이라고 할지라도 단돈 1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거라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지 못할 부자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리고 이웃사랑을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실천해 나가는데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늘어나서 외국차를 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루 일당을 뭐 10만 원을 벌 일이 생겼는데 10만 원을 버시라고요. 그런데 그 버는 데에 있어서 신앙을 깨트리는 일을 한다거나 그 돈 버는 게 뭐 범죄라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데 있어서 뭐 막 성경 기록을 막 어긋나는 거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외국차 정도 외국차 뭐 타는 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단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즈업 같은 일이 여전히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노래에만 빠져 있는 거죠. 노래에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쥐락펴락했던 그놈이 감히 또 성적으로 악한 짓을 저지르고 말이죠. 여전히 그 부분도 현재 진행형이죠. 동생에게 넘기고 또 재정을 동생이 관리를 하고 말이죠. 아주 악한 놈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기도는 힘이 없다, 중보기도 의미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괜찮아요. 동의 안 되는 건 동의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중보기도는 의미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인터세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퍼티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미국 사람이 번역을 그렇게 놨으니까 미디에이션이라고 안 하시면 된다는 거죠. 미디에이션이다. 미디에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 미디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번역은 그냥 다 중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팀 뭐 중보기도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중보하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마구 해붙이는 일. 이것이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가 거의 시작하다시피 했던 거고 그것을 한국 기독교가 모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것이 장로교고 뭐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댔던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중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미디에이션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믿음이 영어에서는 belief와 faith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믿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념하고 바꿔 썼으면 좋겠어요. 종교적 신념과 믿음은 다르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용어로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썼을 때는 faith로 쓰고 우리가 그 하늘 믿음이 아닌 종교적 신념 같은 경우는 그냥 belief, 신념이라고 썼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중보도 이 제가 영어 번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는 partition, 청원이라는 거죠. 그냥 그와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intercession이라고 해놨지 mediation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건 하늘에조차 상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의 중보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할 바도 모르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응답되어지는 모양은 어떤 거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지 다른 모습은 아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드러냈던 하늘 메시지다라는 거죠. 다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의가 안 되셔도 할수 없어요. 할수 없고. 그런데 아무튼 뭐 우리 그 과천의 박 선생님도 여전히 개운치 않아 하시고 또이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이해를 하기가 쉽게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보 기도라기보다 차라리 다른 단어를 용어를 개발해서 썼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하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될것 같으면 그 신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신의 사역이. 그러기 때문에 기도에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의 기도에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100%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피 같은 거랑 똑같죠.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영이신이 피가 없어요. 성령님도 없고 성부 하나님도 피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피가 없죠. 예수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만 육신으로 돼서 인간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수는 100% 신, 100% 인간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피가 없으신 거죠. 예수라는 인간에게 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났을 때 피가 대속한다고 하는 모든 표현은 다 문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안돼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피곤하실 때 배의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잖아요. 똑같이 뭐그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으셨으므로 예를 들어 뭐 발에 돌이 부딪혀서 살짝 까진 경우도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있었다고 치면 뭐 먹고 체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가시에 찔려서 뭐 그렇죠? 사막 가시에 찔려서 뭐 아무튼 어떤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때 흘린 피는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피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말하는 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는 죽음을 말하고 있다.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을 대속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의 피가 대속한다는 건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기도에는 효력이 있다, 교회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에는 모든 표현은 다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바울에게 하셨던 그와 같은 모양으로 내가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탄식하도록 하셨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그와 같이 악하고 왜곡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학적으로 기도하는 힘이 있다, 효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가능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에 힘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중보 기도하고 기도를 아무리 쇠가 빠지게 한다 그래도 어떤 사람 죽어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안 걸린 사람 더 많이 죽는데. 죽어요. 죽는데. 어쩌다 하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모두 다 기도에 돌입해버리고 말이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기도는 힘이 있어. 뭐, 우리 중보 기도에 들어갑시다라고 하면서 날라리 방구 같은 목사들이 말이에요. 교인들 작동시켜가지고 모두 심리적으로 그렇게 말이에요. 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로와 감사는 어떻게 전하죠? 구체적으로 전하세요. 구체적으로. 저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옥하는 목사처럼 하지 마시고,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위로와 감사를 어떻게 전할 수 있냐.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웬만한 게 위로가 되겠어요? 웬만한 게 감사가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말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설사 진심을 다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안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때 아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함께 해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면 저는 그 부모님을 두 분을 초청을 해서 사실은 여러 분인데 지역을 나눴거든요. 서부, 동부, 중부. 그래서 동부로 가신 분이 있었고 중부로 오신 분이 있는데 중부에는 그때 이제 두 분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조금의 위로를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잃은 것에 대해서 이유라도 알자. 그리고 아이들의 죽음이라도 건지자. 그때는 잘못 건졌으니까. 죽음이라도 건지자. 막 그러고 막 울며불며 쏘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죽음이라도 건지자 하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주니까. 같은 마음이 돼서 같이 행동을 해주니까 조금 위로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4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어느 특정 집을 찾아갔었어야만 했으니까 일단 어느 집에 머물러야 하니까 한 5시간 운전하는 동안에 농담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뭐 그렇게 대단히 위로가 되겠어요? 세월호 광화문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위로가 되지겠습니까? 잘.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들이 당했던 모든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척교라는 데에 같이 행동을 해준다면 아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엄마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제 3자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요만큼 정도밖에 사랑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느님께서 어머니께는 이와 같이 더 많은 사랑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감사를 전해봤어요.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말이죠.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일이거든요. 그분을 만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안 받아들이지는 않고 계시고 있어요. 내 기도의 영빨은 믿지 말고 하는 행위는 괜찮다는 말씀이라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마가복음 9장 20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다님, 제자들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왔죠. 왜 소문 듣고 마태복음 4장에 난 것처럼 원근 각지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처럼 이 아버지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님께 여쭐게요. 기다님 같으면 누가 기도해 주시면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 산에 따라 올라간 사람은 세 명이었고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물론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기도를 했었을 거라는 건 저의 추정이지만 아마 추정이 맞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기도가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툭 건들면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하루에 세 번씩 그냥 빼놓고 기도했었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기도를 하고 살았다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무지하게 했던 사람인데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안 된다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셨던 것 같고 이건 제 해석이에요. 나중에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다른 해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했었을 때에 여전히 기도는 이런 유의 모든 경우를 나가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이 일을 직접 행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가 20장 마지막 2절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표적까지라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고 그래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병고침의 역사에 그 죄의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간구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할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실지 않으실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저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이지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그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냥 이 정도 하시라고요. 청원 정도, 기도 간구라고 하셨으니까 퍼티션 정도, 그렇죠? 그래서 미디에이션 하지 마시라고요. 중보기도 예수님께 적용할 표현, 간구기도 우리가 주변 형제를 위한 기도에 적용할 표현, 좋네. 아주 정리를 착착착 잘 하셨네요. 결과적으로 용어만 구분해 언급하면 이상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음도 구분해야 되겠죠? 용어 구분만이 아니라 마음도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교질 놓고 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 그럼 자기가 어떤 응답을 스페셜리 받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모자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응답을 들어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다잖아요. 이 배우자가 내 배우자입니까? 저 배우자가 내 배우자입니까? 이딴 거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이 배우자와 한평생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가며 하늘 뜻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 만드신 이 가정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대개가 그 배우자가 내 배우자인지 확신을 갖게 해서 기도하더라. 이런 기도가 전부 의미 없는 거고 사실은 이런 기도들이 중보 기도의 한 형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좀 그래요. 기도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별적인 간구. 기도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힘이 없다. 아, 좋은 버벌라이징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분들의 뜻에 맞을 때만 이루어진다. 아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말씀에 동의 됩니다. 그래요. 잘 정리하셨네요. 목사님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듣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 나 이거 정말 구분 매번 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복적인 것에 많이 함몰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에 함몰되어져 있고, 이것이 한꺼풀씩 안 벗겨진 상태여서 그랬지, 저는 매번 잘해서 해줬어요, 여러분. 잘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개혁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상황이 한심해요. 그리고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경이 이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어렵기는 매 한가지라는 거죠. 좋다고 하는 이유는 워낙 이제 쉽게 구분이 되어지니까,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의인지, 이제 쉽게 구분이 되지니까,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 쉽게 구분이 되지니까, 그렇죠? 워낙 목사들이 대놓고 한심하게도, 무지하게도 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니까, 이제 쉽게 구분이 되지니까, 그쪽 측면으로는 이제,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나 견고한 안악자손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또그 성읍에 사는 안악자손은 크고 장대하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나는 곤충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작금의 상황을 봤을 때 기독교 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교회 바깥의 모습도 너무나 처참하고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스럽고 이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나는 과연 빛을 드러내며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가 나한테 스스로 던졌을 때 정말 얼마만큼 긍정의 답을 내가 나한테 줄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교회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손이나 댈수 있을까?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잖아요. 또 하나 예로 들은 것이 다른 교회에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맥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그 정치 집단인 한기총이 지들끼리 마음에 안 든다고 힘 있는 교단장들이 뿔뿔이 갈라져 가지고 한기총을 탈퇴해서 한교인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정치적 카르텔을 조성한 것이 이제 한교총이다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이와 같은 현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개혁적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삶 전체가 버려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경험을 올해는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혼자 참 하는데 요즘 혼술이 유행이라죠? 그것도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술 먹는 거 혼술이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혼밥, 밥도 혼자 먹으러 다닌대요. 요즘 식당 가면 혼자만 먹는 그런 식당도 있다면서요? 저는 혼자 하는 방송이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혼방인가? 어렵네요, 이게. 그쵸,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말씀드린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그래도 힘내서 합니다.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또렷하게 빛이 되십시다. 빛은요, 절대로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등경,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에게 비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십시다.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시고, 거기에서 뚜렷하게 빛으로 올한 해는 사십시다. 그래서 A교회, B교회, C교회에 속해져 있느냐는 전혀 우리가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비밀 해제라는 공통 분모로 형제 애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한 해는 정말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증거해 보입시다. 그러니까 개혁적이 되지 말고 개혁주의 신학 노선에 따라 사는 것으로 내 삶을 단도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이전은 완전히 버리는 개혁을 이뤄내므로 뚜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2017년도에는 개혁을 하는 한 해를 살아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다님께서 목사님 항상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4월달에 갈때 키다님 뵐게요. 이번에도 제가 전라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목포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해남에도 방문을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